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노래 조국과 더불어 용생하리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김찬범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54, 196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 조국과 더불어 용생하리라는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이 반파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점차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감명 깊게 보여준 조선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의 주제가입니다. 노래는 미제와 구주고들의 방해와 폭압에도 굴함없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옥색에 싸워가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영적 투쟁 모습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있고 비상하며 폭넓고 의지적인 정서와 투쟁적이고 행진곡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선율은 4분의 2박자와 4분의 4박자의 교체로 해서 정서적 대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되찾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확고한 의지를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교리의 심금을 틀어잡으며 널리 불려보지고 있습니다. 바람군다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 동포를 누가 광야에서 구원해주랴 일어나라 대장부야 목숨을 걸고 세상에 한 번 태어나 나 하나의 안락을 찾다가 말야 누구냐 이 나라를 지켜 나설자 일어나라 청춘들아 목숨을 걸고 감옥도 죽음도 지금 남북에 찾다 누구냐 이 길을 막고 나선 자 일어나라 거래들아 되는 맞거나 미체와 앞잡이를 때려 부시고 다음 순서로 노래 아버지의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인준 작사, 리학범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63, 197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 아버지의 축복은 북과 남이 갈라진 쌍둥이 형제의 판이한 운명을 보여주면서 민족 최대의 염원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졸박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예술영화 금의와 은의의 운명의 주제가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르러 흠모하며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기여 자식들의 행복한 미래가 꽃피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색적이며 정서 깊은 손율은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노래 아버지의 축복은 한나란 씨에 태어나 서로 헤어져 살고 있는 쌍둥이 형제의 각이한 운명선을 통하여 온 민족이 안겨 살 품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놀본 품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주며 많이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조선은 하나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창만 작사, 송동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63, 197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강령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기우이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절대로 갈라져 살수 없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으며, 오보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강령을 덧붙여 들고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짚으시고 전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일으켜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기백 있는 행진곡적인 리듬을 타고 힘있게 울리면서 가사에 담겨진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민의 강렬한 지향과 투쟁의 열정을 폭넓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